안녕하세요. 야, 기남이 애비 백일섭이에요. 제가 장가 하나 부르랍니다. 야, 기남아, 후남아! 어봐, 나 노래 한번 들어봐! 오! 아싸! 좋다. 아주머니! 형 앉아 없어! 멜따구나 한 다발 더 주시오! 나갈 길은 너는 지켜.